삼중고추를 다 지내고 대한운동설안궁에 한하그 눈 쌓이고 천봉이 바람칠지 앵무원왕이 끊어져 한초목실 없어질지 허룩한 바위 밑에 어품 밑으로 잡고 발바닥 나갈짝 퍼진 듯이 한중고동 추해왕의 오눈이 일월고 추 국회 삼소중랑 원하니오 개우 졸여서 죽을 토끼 삼도 고생을 겨우 지내 행조와 형춘이로는 주린 고복을 채우랴 그 심산 군복 찾고 찾아 이리저리 다닐 적에 골고리 못난 것 목달의 엄철기요 공이 선난 것 대받은 응주로다 목달 개걸 지게르면 결항 지사가 대랑대랑 짐수고기가 될 것이오 청천에 떠난 것 토끼 대구리 덮치려고 그리고 드러난 것은 기승으로 기어들어 몰입부 사냥개 홈산골로 기어올라 버긋버긋이 뛰어갈 때 토끼 놀래 너도 수활잠 해놓아라 해동창 보라맨 시뚜루미 빼진 새 공작이 마른 돌당사 족벌집방 던져줄게 치르르르르르르 그대 뒷전 양팔로 덜그렇게 집어다가 꼬부렁한 주댕이로 양미간 골칫대목은 그저 확확확 그분 방정만 소리 말래도 좀더허는 그러면 니가 계획한 뒤로 산중동으로 돌게 중동으로 돌면은 동아의 숨은 보수 오난 도끼도려고 불체린 덮보수요 불감증 풋사믿고 상사 방물에 외물조총 화약접 사실은 얼른어 하늘 같은 방아쇠 거초 같은 불을 얹어 한눈 찡그리고 밤만 일어서 닿는 토끼 찡그려보고 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좀 더 하는지 그러면 네가 계획한 뒤로 허들로 내리지 들로 내리면 초동 목수 아이들이 몽둥이 들어 메고 얻는 게 허구이며 들토끼 잡으러 가자 양산술 먹은 초문이요 그대 간장 생각에 백등치리래 군복 한태조 간장 적벽강상 화진주 중행덕정신이라 거의 줄여 죽을 토기 증암절 여섯 간틈으로 김금지 올라갈 지절은 꼬리를 사태껴 이리 강장 저리 강장 강장 첩동 뒤놀지 공기 쓴내라고 밑공기 조총원이 그 안이 반란인가 대상라는 신뢰 주생 자네 신세 한다 보다 못 이르며 무성정으로 유산 무성정으로 와월 아까 한 기생 저송자 종아리 때렸다는 그런 오지 구렁이를